아름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. 그리워 스스럼 없이 아버지 저 그늘이 질까 마음도 많이 쓰신 후 우러러 볼수록 매혹되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. 가슴 솟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자나게 나 원수인 가슴 솟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사랑해 나 원수인 생각 사랑해 나 원수인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